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와 일행이 6월 29일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했습니다. 특사와 일행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요명고리 건설장 등을 참관했으며 만경대 학생선행공전에서 궁전예술서조원들의 정합공연을 관람했습니다.